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최룡의 동지, 김숙일 동지, 김능호 동지, 박태성 동지와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전영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김용주 제1번 조선 청년동맹 대표단 단장, 김영여 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 단장이 참가했습니다. 주최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전체 대회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한없이 숭고한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로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유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주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터 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과 조선 청년운동의 최좋은 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태양성지의 하늘가로 메아리쳐 갔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청년운동 사이에 빛나게 하러 새겨질 청년촌이들의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었으며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깃발도 수여해 주시고 조선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용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선조 담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대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남녀 청년들이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의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극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시인을 놀려오는 영웅 청년 신화의 창조자, 고상한 사회주의 미풍 선구자의 용의를 빛내이며 청년 강국의 위용을 심있게 떨치는 데 크게 공헌한 대회 참가자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 옹의의 구호의 함성이 또다시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격정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이 선조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말리마 속도 창조의 선봉에서 우리 당의 후비대, 적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 조과 합을 높이 받들고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정수분자, 사상과 신념의 제일 강자가 되어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대한 태양의 전함으로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필승의 기상과 전투적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져왔습니다.